지금 창밖에 비가 내리죠. 그대와 나 또 이렇게 둘이군요. 비와 잔자들 사이에 두고 발 말리러 묵묵히 앉았네요. 그대 모습은 낙엽 속에 잠들고 비와 잔자들 사이에 두고 할바르기로 묵묵히 앉았네요. 그대 모습 낙엽 속에 있고 그대 모습 낙엽 속에 잠겼어요. 잠겼네 그대 모습.